주는 거야. 오. 세상이 너를 몰라보는 거야. 오.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. 너 혼자가 아니야.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. 내 마음